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은 음악이 먼저 여러분께 인사드렸어요. 영화 Back to the Future 중에서 휴이 루이스 앤 더 뉴스의 The Power of Love 아주 오랜만에 들어봤는데요. 최창희 씨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은요. 음악으로 꽉꽉 채우는 시간. 어떤 음악들이냐면요. 일단 시간 여행을 주제로 하는 영화 속의 음악들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시간 여행을 하고 그 시간 여행을 따라서 우리는 음악 여행을 해보죠. 자, 이 Back to the Future는 브라운 박사가 발명한 자동차를 이용해서 1955년, 그러니까 3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마티의 모험담을 그린 영화죠. 마이클 제이 폭스가 주연을 했고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정말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3편까지 탄생했죠. 그 중에서 영화 속에 카메오로 출연했던 뮤지션 그 휴이 루이스 앤 더 뉴스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쭉 들으실 음악은요. 시간 여행이 코드가 된 코미디 영화에서 음악들을 쭉 골라봤습니다. 먼저 그 오스틴 파워 시리즈의 2편 이블 박사를 쫓아서 1999년에서 1969년으로 시간 여행을 감행한 우리의 첫번 오스틴 파워스의 눈부신 활약을 볼 수 있는 영화죠. 마이크 마이어스의 아이디어, 유머로 가득한 그야말로 패러디 영화의 진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마돈나의 주제곡 Beautiful Stranger 들어보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키아누 리버스, 뭐 늘 어리숙하지만 가장 어리숙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영화 엑셀런트 어드벤처 중에서 음악 듣겠습니다. 위대한 락밴드를 꿈꾸는 빌과 테드가 주인공인 영화죠. 역사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위인들과 만난다는 정말 우리가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꿈꿨을 만한 그런 모험담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중에서 그룹 익스트림이 불러주는 Play With Me 그 다음 곡으로 준비했고요. 또 비스터 시리즈의 3인방 장마리 뿌어레 감독과 장 레노, 또 크리스티안 클라비에가 주연한 2001년도 영화 Just Visiting이 그 다음 타자로, 주자로 준비되어 있어요. 마법의 약을 통해서 시간의 터널을 통과한 프랑스 기사 티보, 그리고 그의 하인 앙드레가 주인공이죠. 21세기에서 그들이 겪는 좌충우돌 해프닝을 그린 영화입니다. 여기서 Your Time Will Come, 커슨 카이의 보컬로 들어볼 테고요. 그 다음에는 케이틴 레오폴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1876년에서 온 아주 매력적인 공작 레오폴드, 그리고 늘 남자에게 버림받았던 2001년의 여인 케이트, 이들이 펼치는 로맨틱 판타지 코미디죠. 맥라이언과 휴 잭맨이 주연을 맡았고요. 여기서는 시간의 통로가 브루클린 다리 밑에 있다는 점이 참 독특한 설정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케이틴 레오폴드 중에서 스팅의 언틸 들어볼 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을 만한 시간여행의 코드가 된 코미디 영화 하면 또 이 영화 빼놓을 수 없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캐서린 터너와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패기수 결혼하다. 43살의 중년 여인 패기수가 1960년 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가면서 삶을 또 사랑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태기의 부부 이야기를 색다른 방식으로 풀어본 판타지 영화죠. 자, 이 중에서 버디 헐리의 패기수 got married, 이렇게 다섯 곡을 이어서 쭉 들어보죠. in a bottle and everything was still beneath the moon. Without your love, would it shine for me? If I was smart as Aristotle and understood the rings around the moon, but would it all matter if you love me? Here in your arms, where the world is impossibly still, with a million dreams to fulfill, and a matter of moments until the dancing ends. Here in your arms, when everything seems to be clear, not a solitary thing would I fear, except when this moment comes near the dancing's end. If I caught the world in an hourglass, saddled up the moon so we could ride until the stars grew dim, until one day you'll meet a stranger and all the noise is silenced in the room. You'll feel that you're close to some mystery. In the moonlight, when everything shatters, you feel as if you've known her all your life. The world's oldest lesson in history. Here in your arms, where the world is impossibly still, with a million dreams to fulfill, and a matter of moments until the dancing ends. Here in your arms, when everything seems to be clear, not a solitary thing do I fear, except when this moment comes near the dancing's end. Oh, if I caught the world in an hourglass, saddled up the moon, ride until the stars grew dim, until the time that time stands still on you. No, no, no, don't say that I told you so. I just heard a rumor from a friend. I don't say that it's true, I'll just leave that up to you. If you don't believe, I'll understand. Call a girl that's been in nearly every song. This is what I heard. Of course the story could be wrong. She's the one I've been told. Now she's wearing a band of gold. Peggy Sue got married not long ago. Song. This is what I heard. Of course the story could be wrong. She's the one I've been told. Now she's wearing a band of gold. Peggy Sue got married not long ago. Peggy Sue got married not long ago. 네, 시간여행이 코드가 된 코미디 영화 5편 중에서 음악 쭉 들어봤습니다. 오스틴 파워 2편 중에서 마다나가 부른 Beautiful Stranger, 그리고 Excellent Adventure 중에서 Extreme의 Play With Me, Just Visiting 중에서는 커슨 카이가 부른 Your Time Will Come, 그리고 스팅이 부른 Until, 케이트 앤 레오폴드 중에서 들어봤고요. 팔기수 결혼하다 중에서 버디 홀리의 팔기수가 Married까지 들어봤어요. 자, 이번에는요. 시공을 초월한 영원 불멸의 사랑을 그린 영화들 중에서 음악들을 골랐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이 영화 빼놓을 수 없죠. 은행나무 침대. 지금 태극기를 휘날리며를 준비하는 강재규 감독의 데뷔작인데요. 전생의 궁중악사였던 수연을 찾아서 현세로 온 미당공주, 그리고 이 미당공주를 쫓아온 황장군,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천년의 사랑. 참, 당시 이 영화 나왔을 때 엄청난 그 정말 한국 영화의 센세이션이었는데, 정석태 씨, 이현승 씨가 신청하신 곡, 그 이동준의 영화 음악 들어볼 테고요. 이어서 진용의 영화 음악을 듣겠습니다. 천녀 유혼, 동방불패 시리즈를 만들었던 정서동 감독의 91년도 작품이죠. 장이모우와 공리가 함께 출연해서 전생과 이승을 잇는 영원 불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시황제 시절에 그 진시황제의 신봉 무사였던 몽천방 장군, 그리고 궁녀 동화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랑을 그린 영화인데, 나중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동화를 향해서 그 장군 몽천방이 내뱉던 대사 잊을 수가 없어요. 난 영혼을 믿었는데 당신은 모든 걸 잊었군요. 그리고 동화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에서 아주 애틋하게 울려 퍼지던 주제가 들어볼 텐데요. 엽천문의 분심이화, 펀시니 홀, 이 가사가요. 그대 내 마음을 아실까? 후회 없는 우리 사랑 불꽃 속에 묻어놓고 내 사랑은 타오르네. 내 마음도 불태우리. 이것이 운명이라면. 아, 참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이 우리의 감상주의. 아, 가끔씩은요 정말 저도 아주 못 말리게 감상주의자가 되는데, 특히 이 시간여행 혹은 그 시공을 초월하는 사랑이 나오는 주제 앞에 오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권영 음악작가도 너무 좋대요. 가끔 우리들 보면요 어떤 영화 앞에서는 갑자기 아주 날카롭게 손톱을 싹 세우고 그 영화를 보게 되는가 하면, 어쩔 때는 또 더듬이를 촥 세워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가끔씩 무장 해제돼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흐물거리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그래요. 이렇게 시간여행의 코드가 되는 영화들을 보면 왜 이렇게 감상해졌게 되는지. 특히 이 영화요. 얼마 전에 필름 2.0의 그 이지은 편집장이 나와서 소개해줬던 사랑의 은하수도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와 제인 세이머가 주연을 맡았었죠. 1980년도 작품인데, 세계 판타지상을 수상한 리차드 마서슨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정신집중을 통해서 1979년에서 1912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난 리차드,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이 리차드 역을 맡았는데, 거기서 그는 운명의 여인 앨리스와 만나죠. 이 두 사람이 함께 좋아했던 클래식이 바로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의 주제에 의한 광시곡 제18편주입니다. 이 곡 들을 테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이 영화의 음악입니다. 멜 깁슨의 사랑이야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남자는 그녀가 일어나면 날 깨워줘 이런 말만을 남기고 냉동 실험 튜브 속에 들어갑니다. 결국 53년 뒤 1992년에 깨어나서 낯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데요. 그가 거기서 그의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죠. 메이슨이 주연을 했고요. 윤경선 씨가 신청하기도 한 이 영화의 주제곡은 바로 빌리 할리데이가 부른 The Very Thought of You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곡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먼저 은행나무 침대의 메인 타이틀부터.

to do. Those little ordinary things that everyone ought to do. I'm living in a kind of daydream. I'm happy as a queen, and foolish though it may seem, to me that's everything. The mere idea of you, the longing here for you. You'll never know how slow the moments go till I'm near to you. I see your face in every flower, your eyes in stars above. It's just the thought of you, the very thought of you, my love. 속 시간 여행을 다룬 영화, 특히 시공을 초월한 영원 불멸의 사랑을 그린 영화 중에서 음악 네 곡 들었는데요. 은행나무 침대의 메인 타이틀, 그리고 진용에서 엽천문이 불러준 펀시니 홀, 불로써 마음을 태우리 분심 이화, 그리고 사랑의 은하수 중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제18변주 들어봤고요. 멜 깁슨의 사랑 이야기 중에서는 빌리 할리데이의 The Very Thought of You, 이 노래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뭐 시간 여행하면 그 주제에 맞게 사실 SF 영화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터미네이터 2,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 영화 중에서 메인 테마 이어서 들어볼 테고요. 그리고 웰스의 SF 고전 타임머신을 다시 리메이크한 영화죠. 2002년판 타임머신, 여기에서 가스피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소수의 생존자들만이 지하세계에서 생존하던 2035년의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12 Monkeys. 이 지하세계에서 살던 브루스 윌리스가 바이러스를 퍼뜨린 12 Monkeys의 정체를 찾는 그 특별한 임무를 띠고 시간여행을 하죠. 시간을 거슬러서 1996년으로 가는데요. 테리 길리안 감독의 상상력이 정말 몽환적으로 펼쳐지는 영화 12 Monkeys에 담긴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인트로듀싱까지 세 곡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SF 영화 속에서의 시간 여행들 음악으로 느껴봤는데요. 터미네이터 2의 메인 테마, 그리고 영화 타임머신 중에서 가스피드, 12 Monkeys 중에서는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반도네온 연주로 인트로듀스용 들어봤습니다. 자, 영화 속의 시간 여행. 다시 상상해보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음악으로 느껴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곡은요, 2009 Lost Memories의 영화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1909년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러면 결국 일본이 2차 대전의 패전국이 아니라 일본이 승전국이 되고,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라는 또 다른 세계, 바로 그 2009년이 배경이 되는 영화죠. 가상 역사는 항상 아주 매력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장동건과 일본의 나카무라 토오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 2009 Lost Memories에서 시간의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동준의 영화 음악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랐어요. Tempus Porta,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겠죠? The Gate of the Time이라는 뜻인데요. 이 곡 들으면서 오늘 FM 영화 음악 시간 여행 마치겠습니다. 함께 타임머신 타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쯤에서 내려주시죠.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지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